과 종일 씨름하며 종이에 가사를 적었어. 98년 졸업을 앞둔 중학생은 음악이 마냥 좋았어. 그 빠르게 되면 내 소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과의 거리를 A wheel in the space where to sing. 저 페이지를 넘긴 책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흠뻑 적셨어. 난 누구보다 빠르게 색다르게 랩하고 싶었어. 널 향한 내 마음은 변함없는 대나무계 고든 절개. 때로 흔들거려도 절대 무너질 순 없어. 큰 믿음으로부터 존재 그로부터 너와 난 존재. Impossible is nothing. 힙합이란 낯선 씬에 내 감성을 써내려가. 마주선 너와 내 눈빛은 널 데려가. 머나먼 패러다이스 내 가슴 안에 비수고자 목숨을 끊으려 했어. 왜 그때 너의 진심을 몰랐어. 괴로워했어 외로워했어. 너무나 많은 나를 함께 동고동락 돌고 돌아 돌아온 이곳은 내게는 너무도 높고 높아. So the music. The 뱉는 진동이 두 가슴을 때릴 때 순간은 영원해. 심장이 터질 듯 내 소리가 사방에 퍼지고 흩어짐이 더 커질 때 지쳐진 어깨를 툭툭 털어온 세상을 뒤바꿔놔. 음악과나 누구과나 믿음 하나 기쁨으로 총말한 내 삶의 반가판 수백 번의 무대를 밟고 수만 번의 소리를 뱉어 내 뱉은 횟수만큼 환희보다 뒤따르는 허전함에 나 홀로 외로이 작업실 바닥에 누워 내 모습을 떠올려보지만 아마도 무대 위 노래가 끝나면 내 곁에 빈자리 아무도 채워주지 못해. 다시 무대를 찾는 외로운 나날의 반복 무대를 그리며 설렘에 잠을 설친 날들 매번 상처받고 짓밟혀도 내번 포기라 없어 때론 힘들어 넣고 싶은데도 손을 꽉 움켜진 채로. So the music. I'm